신약성경 74쪽, 제 성경책으로는 74쪽이고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가 성이 나서 여쭤대 나비어로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순환 주간 일주일 중에 3일째 날, 바로 이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죠. 첫 번째 일은 잎이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던 그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은 마땅히 그 무화과 나무가 존재할 그 이유대로 그 목적대로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것이고, 예수님이 성전을 저주하고 심판하신 것도 심판의 행동을 보이신 것도 결국 성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화요일 날 그 셋째, 그러니까 순환 주간 셋째 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드로가 어저께 바로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죠. 우리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정말로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마른 것도 아니라 뿌리부터 말랐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놀랬을까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베푸신 모든 기적들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회복하고 구원하고 살리고 이렇게 돕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그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어떤 구원자 혹은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또한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심판자이시라면 어제 성전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선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에 의해서 뿌리채 말라버린 것이라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일들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아 마땅한 것으로 행동하시고 말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서의 일어나는 성전 제도와 그 성전이 완전히 이제는 저주받아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도하신 것으로 제자들이 이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이제 남은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의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는 성전이나 어떤 제사 그 형식이나 그런 제도가 아닌 참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 24절에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4절에서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24절에도 기도할 때 그냥 받은 줄로 미리 믿으면 그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참 듣기 좋고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있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에 좀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리고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하신 저주하신 그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이 좋다 좋게 보이는 이 말씀만 문맥에서 쏙 빼어서 소위 믿음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고 선포를 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뉴에이지 사상과 비슷한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 그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주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뉴에이지 운동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희석시키고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구절은 어떤 믿음 운동이나 혹은 긍정적인 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일단 문맥상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문맥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저주하신 거 그게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원래 의도와 목적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저주와 그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그런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격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으리라고 또한 동시에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내 뜻을 십자가를 지기 힘듭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구절들의 그 핵심은 내가 의심하지 않는 거나 혹은 받은 줄 알고 구하는 거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열매 없는 성전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길 바라셨는데 그것이 없는 백성들을 또한 심판하실 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셔서 맺고자 했던 그 열매가 무엇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까? 자신이 처참하게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처참하게 죽는 그 희생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의 열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어 마땅한 자신에 대한 한없는 낮아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대신 죽은 제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그 뜻에 대한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이방 제사와 달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전 제사는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과 같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문맥과 상관없이 보여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직면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거든요. 죄인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큰 대가를 치르신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무엇을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바라보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된 것은 그분의 용서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용서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25절은 마치 내가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는 그런 조건과 결과 혹은 행위와 보상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주기도문에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처럼 그 기도는 내가 용서를 해야지 하는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받은 용서가 진짜라면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를 통해 어린 양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받은 자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에 대한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만들었고 또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까지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용납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늘 품어야 될 것입니다. 원래 내가 받아 마땅한 대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지옥의 멸망 그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놀라운 그 용서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용서가 나로 인해서 무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희생이 나로 인해서 외면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자신이 받은 무한한 용서 때문에 깊이 감사하면서 주어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아가 자신에게 심지어 강도처럼 해를 끼친 자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불쌍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들도 주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용서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구원을,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그 은혜를 외면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용서를 오늘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용서를 증거할 수 있는 참다운 그런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스러우심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용서하심 때문이고 주님이 치르신 그 놀라운 희생의 대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늘 새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조차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벗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용서와 사랑을 마음에 품으며 그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용서하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